조선직업총동맹주황연회는 남조선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1절 공동성명을 통해서 오는 8월 15일에 서울에서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5.1 이 단체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자주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귀 단체들의 따뜻한 동포애족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 단체들이 5.1절을 맞으며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하여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의 기치를 높이들고 북남 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이뤄나가려는 남녘 노동자들의 드높은 통일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으로 비록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전쟁 위험은 날로 격화되고 있지만 평화와 통일로 향한 북남 노동자들의 지향과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 단체들이 이미 결의 앞에 확약한 북남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를 올해 8.15에 서울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해 북남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추진위원회를 내오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울러 8.15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성가족 개최와 공동추진위원회 조직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노동자 3단체 실무 접촉을 오는 5월 하순 중국에서 또는 귀단체에서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진행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의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이어 올해 8.15에 서울에서 또다시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된다면 그것은 온 교례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민족성원 모두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운동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귀 단체들의 긍정적인 회답을 바랍니다.